만수대 온독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2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제리 필레이 총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 개혁교회 친교회 대표단이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